HUBS 눈 깜짝할 새 2020년의 끝자락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캐롤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듣는 캐롤이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하면 영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애인이 없는 분들께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러브 액츄얼리나 로맨틱 홀리데이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겠네요. 이터널 선샤인이나 러브레터도 겨울 배경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코는 너무 싫다! 유쾌하고 병맛인 영화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배드맘스 크리스마스를 추천할게요. 참고로 이 영화는 절대 가족과 보지 마세요. 미국 영화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잘 아시겠죠? 그 외에도 위대한 쇼맨과 같은 뮤지컬 영화도 크리스마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인터미션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2020년의 겨울도 따뜻한 영화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요.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12월 5일 마지막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오늘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만 더 용인해 어서오세요. 인터미션의 김희훈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크리스마스니까입니다. 2012년의 노래인데도 딱 이 시기가 되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미션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단어는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무서운 단어나 슬픈 단어들 말이에요.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단어 하나에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아마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너머의 존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두렵기도, 슬프기도, 설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이 이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이름,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일 뿐인데도 많은 이들에게 각기 다른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뮤지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모든 건 너에게 달려서 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끝이 날 건지 아닌지는 너의 말 한마디로 결정돼. 으틀봤던 싸늘한 느낌 그저 착각일지도 여기서 알아야 갈 수 있어. Do you even love me now? 숨을 죽이 데이식스의 Love Me or Leave Me 듣고 왔습니다. 유독 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어요. 영화로 치면 보헤미안 랩소디나 비긴 어게인 등의 음악 영화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영화 위플래시의 경우에도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수익 중 2위를 차지했었죠. 이런 걸 보면 한국에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여기 영화 말고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은 노블컬로, 영화가 원작인 뮤지컬은 무비컬이라는 말로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 두 가지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영화와 소설을 뛰어넘는 충실한 뮤지컬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아홉 번째 작품은 레베카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반호퍼 부인의 말벗이자 시종으로 함께 몬테카를로의 휴양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반호퍼 부인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명한 영국 귀족 막심 드 윈터를 만나게 되죠. 막심과 나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죠. 하지만 이곳 맨덜리는 아름답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치 막심의 죽은 아내인 레베카가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처럼 말이에요. 막심의 현부인은 나이지만 맨덜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레베카에게 깊게 물들어 있었죠. 막심 역시 레베카와 관련된 질문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집사 댄버스 부인은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며 나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는데요. 심지어 주인공을 은근슬쩍 괴롭히며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막심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던 나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오해가 쌓여 그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지게 되는데요. 나가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할 때 레베카의 보트와 시신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심은 과연 레베카를 잊지 못했던 것일까요? 밝혀지는 진실, 반전을 거듭하는 뮤지컬, 레베카의 끝은 어디일까요? 결말은 뮤지컬로 직접 확인하세요. 레베카의 가장 첫 번째 넘버죠. 프롤로그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큰 반전 있는 작품이라서 결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레베카는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의 제목도 레베카고 이야기 속 내내 레베카가 언급되는데 레베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줄거리를 들으실 때 저희가 주인공을 나로 설명했죠. 근데 사실 저희도 주인공의 이름을 몰라요. 약 두세 시간 동안 레베카라는 이름은 수없이 부르면서 주인공의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캐스팅보드에도 주인공의 이름이 그저 나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 레베카와 비교해보면 존재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극중 맨덜리에는 레베카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는 주인공이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존재감의 차이를 뮤지컬을 보시는 도중 알아채는 순간 오히려 나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왜 죽은 아내는 이름이 있고 주인공은 이름이 없는지 골똘히 생각하게 되죠.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름 하나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레베카에서 이름에 관한 힌트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여러분도 작품을 꼭 다 보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이토록 내 맘 움직일까? 말론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차가운 바람도 오늘은 왠지 따스히 느껴져. 생각도 못했었어 이런 기분인 줄. 조금은 낯설지만 웃음이 나와. 이 순간 모든 게 새로워져. 놀라운 평범함, 자연스러움, 해맑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가 다 전부인 사람, 거칠에는 없어. 어딘가 서툰 그 표정, 그 몸치. 그녀의 곁에서 난 자유로워져. 잊고만 지낸 행복이란 말이 날 부르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함께한 시간은 단 몇 주뿐. 하지만 왠지 늘 함께했던 사람 같아 편안해져. 내가 뭐 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듯 묻지 않아. 수줍은 눈으로 바라볼 뿐. 놀라운 평범함, 자연스러운 해맑은 그 모습. 새로운 출발을 꿈꾸게 만드네. 욕심은 아닐까. 환한 그 미소 모든 걸 잊게 해. 그녀만 있으면 난 자유로워져. 잊고만 지낸 행복이란 말이 날 부르네. 막심이 몬테카를로에서 주인공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 넘버, 놀라운 평범함 듣고 왔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 레베카는 원작에 있는 작품입니다. 데프니 디모리의 소설 레베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형식의 오스트리아 뮤지컬이죠. 하지만 정작 내용은 소설보다 이를 영화화한 알프레드 히치콕의 레베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잠깐, 히치콕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단순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분이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알프레드 히치콕은 서스펜스와 스릴러 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영화 감독인데요. 영화 사이코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작품을 만드신 감독입니다. 사이코라는 영화 때문에 스포일러 금지라는 극장 문화가 처음 생겨나기도 했대요. 레베카는 1940년에, 사이코는 1960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고전 영화라고 무시하고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보는 순간 깊게 빠져들고 영화의 스릴 넘치는 이야기에 잔뜩 긴장하게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런 대단한 영화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만들었다니 재미는 당연히 보장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레베카를 더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의 태도 변화입니다. 작품이 심리 스릴러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물들의 심리가 정말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주인공을 점점 나약하게 만든 주된 인물은 바로 레베카를 모셔왔던 댄버스 부인인데요. 옥죄어 온다라는 표현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의 자살을 종용하려 할 정도로 꽉 쥐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가 될까 더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약했던 그녀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자신도 몰랐던 힘과 자존감을 찾아갑니다. 즉, 나의 자아를 찾게 되죠.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를 집중해서 잘 관람하시고 넘버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처럼 찬 목소리 집안 가득 불안한 내 맘 속으로 스며와 밤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아 수많은 질문들 꼬리를 물고 날 괴롭혀와 하루 또 하루 출발할 수 있다 믿었는데 과거 날 절대 놔주지 않아 그녈 잊을 수 있다 굳게 믿어왔지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레베카 나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내 희망은 다 커 하루 또 하루 듣고 왔습니다. 댄버스 부인의 대표곡이 잠시 후 들려드릴 노래라면 이 곡은 주인공과 막신 커플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막심이 그녀에게 화를 낸 후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달라고 애절하게 부르는 넘버죠. 뮤지컬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 무대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대 디자인이 좋아서 이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무대 특징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프로시니엄 아치가 있어요. 이는 무대와 객석을 확연하게 구분한 정면 액자 형태의 무대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돌출 무대, 아시죠?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객들은 마치 액자를 보는 기분으로 뮤지컬을 감상하게 되고 이는 작품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레베카에서 이는 장식의 역할과 동시에 맨덜리 저택 속 방의 이동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레베카의 무대는 박스를 활용하여 프로시니엄 아치가 표현되어 있고 각 장면에 따라 각각의 상자에 조명을 비추며 무대를 구성해요. 소품 디테일이 엄청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연극이나 뮤지컬의 한계는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이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뮤지컬에서 영상을 활용하는데요. 레베카의 영상은 특히 더 멋집니다. 뮤지컬의 초반과 후반 장면들, 해변가 장면을 보면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외에도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펼쳐지는 회전 발코니 등 전체적인 무대나 소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의 무대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베카 꼭 한번 보러 가셔야겠죠? 또다시 짙은 안개가 맨델리 전체를 집어삼키려나 봅니다. 날 씹히게 따위 되지 말아요. 왜 저한테 그 드레스를 입힌 거죠? 다 함정이었어. 날 조롱한 거야. 왜죠? 왜 날 미워하는 거죠? 제가 뭘 어쨌는데요? 감히 드 윈터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랬으니까. 밤바다에 깊은 신음 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 틈으로 우리 쳐다봐 문을 잠궈 다 도망쳐 밤마다 스며있는 음습하니 키운 바로 그녀의 긴 그림자 레베카 지금 어디든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노래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맨델리로 너의 어떤 말도 다 듣고 있어 조심해 도망쳐 이 집안 모든 것은 다 그녀의 것 배신의 대가인 참혹하지 용서는 없어 그녀의 숨이 깃든 여기 이 저택은 매일 그 부르는 노래 레베카 이 부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레베카의 매력 포인트 세 번째, 바로 넘버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넘버는 뮤지컬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신 노래일 텐데요. 실제로 보면 댄버스 부인의 파워가 대극장 전체를 압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데도 내내 소름이 돋아요. 다른 뮤지컬에서 유명한 넘버만 믿고 갔다가 생각보다 약한 임팩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단연컨대 레베카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노래 말고도 다른 넘버도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뮤지컬 배우입니다. 특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댄버스 부인 역을 맡은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많아요. 옥주현, 차지현, 신영숙 등 대한민국에서 성량과 연기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뮤지컬 배우분들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주인공, 막심을 맡으시는 배우들도 엄청난 실력자셔서 보는 내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와 달리 뮤지컬과 연극의 색다른 특징은 공연마다 표현과 대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데요. 레베카에서도 캐스팅에 따라 미세하게 대사가 달랐고 그들이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각자 달랐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뮤지컬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마다 다른 매력, 같은 등장인물이더라도 조금씩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좋아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모아두세요. 뮤지컬에 빠지는 순간 금방 사라질 겁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넷플릭스에서도 레베카를 재탄생시킨 영화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상미는 굉장히 멋집니다만 히치콕 감독의 영화나 뮤지컬 버전의 레베카를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하세요. 오늘은 뮤지컬 레베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명작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이 격하게 공감되는 날이네요. 여러분, 아쉽게도 인터미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끝내려 합니다. 더 많은 작품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공유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머뭇거려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터미션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인터미션은 2019년 2학기에도 있었어요. 그땐 인터미션이 아니라 월요극장이었거든요. 인원도 똑같이 석영씨, 서현씨, 그리고 저 이렇게 내내 행복했습니다. 저의 관심사이기도 했고요. 오늘 레베카는 저희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미션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멋진 영화, 뮤지컬 제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예술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인터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윤이었습니다. H UBS